I've broken all the people. Yes. Once saw the flame. Yes, yeah, scream my name. Damn. And I'm so sick of love songs. Yeah, I hate them love songs. My mental powers. 거짓말. 늦은 밤 비가 내려와 널 데려와. 젖은 기억을 되뒤척여 나. 너 없이 잘 살 수 있다고. 다짐해봐도 어쩔 수 없다고. 못하는 술도 마시고. 속타는 마음 밤새 채워봐도. 시도. 너는 하루는 기도 비도. 제발 있게 해달라죠. 너는 내게 웃음이 보이지 않나. 눈물조차 보이지 않나. 더는 살고 싶지 않나. 열 같아 열받게 네 생각에 돌아버릴 것 같아. 보고 싶을 때 볼 수가 없대. 모두 끝났대. I'll be right there. I'm so sorry but I love you. 다 거짓말 이야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네가 필요해. I'm so sorry but I love you. 날카로운 말 바뀌면 나도 모르게 널 떠나보내지 마. I'm so sorry but I love you. 다 거짓말 I'm so sorry. No rain. No rain. 사람들은 모르겠죠. 난 혼자 그 아무도 몰래. 그래 내가 했던 말은 거짓말. 헐로 남겨진 외톨이 주머니 속에 서까지도 yeah. 내가 준 상처와 물었는지 지한해 아무것도 해지 yeah. 없는 날 아파. Sorry.